새빨갛게 나 거짓말해 그녀와 나 여전히 만나 오직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 나 또한 다르지가 않아 친구들과 주변에 거짓을 말해 like Pinocchio 이별친 내 귀신의 길어진 코 사람들긴 글래스 몸은 나무처럼 굳었어 너의 대화명이 지워지고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도 인정하기 싫어서 나만 진행 중인 척해서 너와 헤어짐이 싫었어 뜨거운 톱 아직까지 불타듯이 괜찮은 톱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근데 어떻게 왜 너와 나 헤어졌다는 걸 oh, oh, oh. Lie, lie, love's a lie Lie, lie, love's a lie Lie, lie, love's a lie 털어놓고 싶어 좀 Lie, lie, love's a lie Tentang 마지막에 다 불어버렸어 나 진상짓하면서 구석에 머리 쳐박고 울었대 완전 떡이 됐어 무지개 떡 가다보 well done 뜨거운 톱 아직까지 불타듯이 괜찮은 톱 아무렇지 않은 듯이 척 근데 어떻게 왜 너와 나 헤어졌다는 걸 oh, oh, oh. Lie, lie, love so much Love is so bad 하지만 머릿속을 비울래야 비울 수가 없네 나 착각 속에 살게 Don't leave me alone 뜨거운 총 아직까지 불타듯이 괜찮은 총 아무렇지 않은 듯이 총 근데 어떻게 왜